를 아십니 Shit man I do feel sorry About to say something What 너무 뻔해 모두 대충 그러려니 항상 쉽게 우리만의 사랑 빙속에 담고 오르고 내리니 나란 사람으로 인해 벌써 많은 상처를 받은 너에게 그러니 어떻게 너 입을 통보를 남고 빨리 막으라는 거니 매그룩 했던 책을 내 페이지 넘기지 못하고 이제 막 시작한 사랑은 추억보다 빨리 이별을 만나고 네 생각대로 가보다 잘못 스타트해도 난 할 말이 없어 기억이 없으면 좋겠단 말에 더 이상 대꾸도 못하겠어 연인이라는 사람 다 그런 거지 갈라진 심장 사랑할 때 내 맘 다 흔들고서 하루를 달려있는 나 더 이상 가고 싶은 내 맘이 아파 너와 함께한 모두 추억 이제는 사진 속에 묻어있는 순간 그렇게 가니 내 맘을 아프게 할지 내 맘이 들리지 않니 그게 소리쳐 보는데 네가 죽으라 하면 죽고 네가 이 세상 난 내 심장까지도 다 줘버렸는데 No it's precious, patience of our relationship What kind of problem makes you so hard and set a week 수십 배 다른 사람보다 잘해도 그 순간뿐이야 그래봤자 그 감동 며칠 지난 내 맘속에 그리움뿐이야 생각보다 신일이야 진실한 사랑이 내게서 떠나는 별 나 혼자 바라봤다 그 무엇보다도 소중했던 슬픈 영화 같은 이야기